쿠바 혁명 승리 58돌세 점하여 헤수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스 오돌 롱고 주조 쿠바 공화국 혁명전권 대사가 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김용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쿠바 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